HUBS. 힐링 닥터 김사부. 넘치는 생각들 때문에 버겁나요? 떠오르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나요? 성격이 예민하고 어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라는 말을 자주 듣나요?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프티콜랭은 이렇게 걱정과 생각이 많은 이들을 정신적 과잉활동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 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PESM, 정신적 과잉활동인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볼까 합니다.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볼까요? 하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셋, 뭔가를 잘못 선택한 날에는 밤에 잠을 못 잔다. 넷,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다섯, 나 자신의 가치나 자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마지막 여섯,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혹시 손가락을 3개 이상 접으셨다면 유난히 생각이 많아 괴로운 당신은 정신적 과잉활동인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멈출 수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에 괴로워합니다. 남들은 인지도 못하는 작은 손짓, 입꼬리의 움직임, 혹은 눈빛 변화까지 이들의 눈엔 너무 잘 보입니다. 매사에 의심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죠. 특히나 자기 전, 생각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잠에 들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자꾸만 과대해석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라며 자책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먼저 당신이 유난히 생각이 많은 이유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타고난 과잉감각이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예민한 오감을 타고났을 수 있어요. 시각, 청각, 운동감각, 후각 모두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빛, 소리, 온도, 특히 센 자극에 예민하죠. 그래서 이따금씩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저 창문 좀 닫을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럽네요. 혹은 아무도 보지 않은 TV를 왜 켜놓은 거야? 이렇게 말이죠. 또 그들은 상대의 말투, 표정, 몸짓들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고민하죠. 이렇게 이들은 매일 감각과 생각의 포화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프랑스 유명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프티콜랭은 무려 20년간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신기했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영재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적 과잉활동인은 남들이 지나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노을 색깔의 미세한 차이, 비 온 뒤에 더 진하게 나는 풀냄새를 느낄 수 있죠. 더 민감하게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죠. 이들의 타고난 감수성과 관찰력은 남다른 창의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상대의 감정을 쉽게 감지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능합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운회가 발달했다는 특징 때문에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사고 또한 가능하죠. 때문에 운회형 인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운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각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끊임없이 오가는 정신적 과잉 활동은 매우 신중한 결론을 낮춰. 하지만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탐색도 중요하지만 탐색이 끝난 후에는 다른 생각 없이 현재에만 집중하는 거죠. 걱정도 고민도 잠깐 밀어두고 예리한 오감이 지금 이 순간 전해주는 선물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생각은 5만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몰고 오죠. 크리스텔은 이렇게 말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해답도 많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넘치는 생각들은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인데요, 뭐. 슈퍼 브레인이라고 불리듯이 당신은 많은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정신적 과잉활동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 리포터 인스타로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다섯 번째 영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일인이었고요.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 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의 일주일이 꼭 안녕하길 바라며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UBS